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종업 7년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비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종업 7년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비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황병서 동지, 이명수 동지, 박영식 동지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에서 한생토록 잊지 못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 혁명 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 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음없는 경호의 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참가자들은 오종업 7년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들의 대회합을 마련해 주시고 주체 건건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시고 이끌어오신 군 대중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 발전시켜 나아가시며 군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용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소의 최전방에서 천겸만겹의 성세방패가 되어 당과 혁명을 결사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만한 데 공헌한 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의 구호가 터져올라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회 참가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군 대중운동 사상과 영도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며 오종업 7년대 칭호 쟁취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전군의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하의 근위 부대들로 만드는 데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종업 7년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구호를 높이 축켜들고 한 몸이 그대로 밑불이 되고 봉화가 되어 전군의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켜올림으로써 주체의 최고 성지 감수산 태양궁전과 조선혁명의 최고 참모부인 당조왕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이하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근위병의 영예를 떨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했습니다.